되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하라 부르리.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수줍은 너의 고백에 내 가슴이 뜨거워 터지는 화산처럼 봉선화 연정.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.